인생은 세월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누구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. 세월아 멈춰라 가지 말아라 가려거든 혼자 가거라. 내 마음 묻지도 않고 돌아가네. 얄미워 세월아 청춘아